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평안남도안의 농사 실태를 현지에서 요해했습니다. 총리는 가을거지와 나달톨기로 들끓은 도안의 여러 축동 농장들을 돌아보면서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고미해 주었으며 연관단위들에서 영농전투에 필요한 농기계와 부속품 등을 원만히 보장해 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총리는 국가과학원 자연에너지연구소와 제13차 전국 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및 전시회장을 돌아보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